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당 제7차 대회에 서하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8일부터 16일까지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신문 꼰꾸렌트, 브라질 신문 우 글로브, 베네수엘라 신문 울티마스 노티시아스, 모잠비크 신문 노티시아스, 남아프리카 신문 프레토리아 뉴스, 알제리 신문 사우투 알 아흐라르, 앙골라 신문 우 바이서는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사진분원을 비롯한 혁명활동 사진분원들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의 요지를 게재했습니다. 러시아 신문 로시스카야 가제타, 중국의 환구시보, 웬남 신문들인 년전, 꼰도인 년전, 캄보자 신문 캄보자 데일리, 인도네시아 신문 자카르타 포스트, 기네 신문 호로야, 민주공고 신문들인 라부니르, 로 보땅시엘, 라 프로스피리테, 볼스카 신문 제츠포스폴리타, 유럽 텔레비전 방송 유로뉴스와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서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김정은 용도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 김정은 용도자 조국 통일을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 등의 제목으로 경의하는 논수님의 역사적인 보고를 보도했습니다.